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회고 스웨리에 위원회가 스톡홀름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이슬란드 레이키아비크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스로비아 전국위원회가 베오그라드에서 최근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그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